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달력을 뜯은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두 계절이 자리를 맞바꿔 버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늘은 높아가고 바람은 차가워지고 낙엽은 떨어지고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 선배 한 분이 그러시던데요. 바로 이럴 때 떠오르는 물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께도 그때대로 생각하실지도 모르는 그 물음들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존재에 대한 물음 하나. 나의 존재는 타자에 의해서 인지될 때만 가능한 것일까? 둘. 그렇다면 타자가 나의 존재를 거부할 때 나 스스로 존재를 확인시킬 수 있을까? 셋.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든 사물이 어제와 똑같은 존재 가치를 가질까? 네. 지금 이 시간에 나와 똑같은 자세로 존재에 대한 똑같은 물음을 자문하고 있는 타인은 없을까? 파리 텍사스 중에서 칸츠온 믹스테이카 해리 딘 스탠튼의 노래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로 사연 보내주신 정현일씨, 경인씨와의 소중한 만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만남이 있는 반면에 헤어짐도 있네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이소영 학생, 동생이 19일에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요. 잘 지내라고 꼭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잘 지내실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늦게 온 편지가 있어요. 제가 이 편지 받고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공짜표를 두 장을 놓치게 됐네요. 저에게 표를 보내주셨는데요. 선화예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정현 씨, 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친구 미나와 주연이가 9월 3일에 연주회를 가셨는데 그 연주회를 꼭 잘 하라고 그런 사연을 적어주셨는데 왜 이제야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너무 늦었죠? 근데 친구들 사진이 나와 있는 팜플렛도 보내주셨는데 아주 예쁜 친구들 두셨네요. 연주에 잘 했으리라고 믿으면서요. 제가 대신 아주 좋은 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곡은요. 충남 당진에서 윤치 씨의 신청곡이기도 한데요. 영화 Feeling Love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Feeling Love.

n'ai pas oublié la chanson que tu me chantais. C'est une chanson qui nous ressemble. Toi, tu m'aimais et je t'aimais. Nous vivions tous les deux ensemble. Toi qui m'aimais, moi qui t'aimais. Mais la vie sépare ceux qui s'aiment tout doucement, sans faire de bruit. Et la mer efface sur le sable les pas des amants désunis. La vie sépare ceux qui s'aiment tout doucement, sans faire de bruit. Et la mer efface sur le sable les pas des amants. 참 들을 때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브 몽땅의 부드러운 미소가 함께 떠오르는 곡이죠. 영화 밤의 문 가운데 고엽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듣기에는 아직 때가 좀 이른가요? 이파리들을 모두 떼어버린 그 벌거숭이 나무처럼 사랑도 가고 청춘도 가고 사라져가는 모든 것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고엽. 이 노래는 원래 자크 프레베레 씨의 노래를 그 멜로디를 붙인 건데요. 작곡가는 조셉 코스마입니다. 조셉 코스마는 헝가리 태생으로 40~50년대 프랑스의 영화음악을 휩쓸다시피 했죠. 한때 발레곡을 작곡하기도 했던 뛰어난 영화음악가 조셉 코스마. 그의 아들 역시 요즘 유럽 영화계에서 눈부신 활동을 펼치는 음악가죠. 블라디미르 코스마. 바로 이 영화음악을 탄생시킨 장본인입니다. 경북 의성 봉양면의 신은경 씨, 서울 중랑구 면목사동의 최연암 씨, 하이텔의 강민경, 이준화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You Call It Love 중에서 캐롤라인 크루거의 노래 You Call It Love였습니다. 팝음악 작곡가인 에드워드와 대학 교수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발렌티느는 스키장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에드워드는 애인을 위해서 노래를 작곡해 바치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갑니다. 하지만 조그만 오해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표면화되죠. 자격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구두시험을 보는 날 기억나시죠? 시험 문제로 그 몰리에르의 사랑을 받아든 발렌티느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죠. 시험장 저 뒤에는 에드워드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고요.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찾습니다. 이때 방금 들으신 주제가 You Call It Love가 흐르면서 그들의 사랑을 마무리하죠. 이 한편의 영화 음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음악은 우선 대중들의 정서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음악들은 때로는 영화보다도 더 많이 알려져 있죠. You Call It Love에서 클로드 피노트 감독과 인연을 맺은 코스마는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히트작을 탄생시키죠. 피노트 감독, 코스마, 그리고 당시 프랑스 영화계의 요정 소피 마르소의 합작품 라붐입니다. 이 영화는 1, 2편 모두가 흥행에도 성공했고요. 주제곡 역시 널리 알려졌죠. 자, 라붐 1의 주제가 들어봅니다. 리차드 샌더슨이 부르는 리얼리티. holding you all night and holding that it's true. Feelings that aren't you. I feel something special about you. Dreams are my reality. A wondrous world where 광주 서구 화정일동의 오은영 씨, 경북 상주 남성동의 황정희 씨, 대구 동구 방촌동의 설상원 씨, 그리고 하이텔로 신청해 주신 류혁 씨, 잘 들으셨죠? 라붐 원의 주제가 리얼리티 리차드 샌더슨의 노래였습니다. 블라디미르 코스마는 현재 에릭 세라딘과 함께 프랑스 신세대 영화음악가로 손꼽히고 있지만 사실 그의 경력은 신세대가 아닙니다. 코스마가 영화음악에 처음 손댄 것은 1967년부터예요. 이브 로메르 감독의 왈가당 만세라는 영화였죠. 그 당시 프랑스 영화계에는 프란시스 레이와 미셸 르그랑이라는 두 거장 영화음악가가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블라디미르 코스마 역시 다른 영화음악가들처럼 이 두 선배를 목표로 삼아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프란시스 레이나 미셸 르그랑은 주로 현과 피아노를 이용한 발라드풍의 음악들을 자신들만의 독특한 프렌치 사운드로 만들어낸 음악가들이죠. 이 블라디미르 코스마도 처음에는 그들을 따라서 프렌치 사운드에 몰두했지만요. 자신만의 색깔을 곧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의 색깔이 아주 잘 드러난 영화가 있습니다. 공모자들. 레꽁페헤인데요. 우리 비디오 제목으로는 아빠와 은행털이와 나 2편이라고 소개됐죠. 그 중에서 들어봅니다. 레꽁페헤. 광주 서구 농성 일동의 김은미 씨, 동작구 노량진 일동의 박진주 씨께 띄워드린 영화 공모자들 레콩페르의 테마였습니다. 아까 들으신 유코르 러브나 라붐의 주제가나 이 애잔하면서도 경쾌한 이 휘파람 소리 레콩페르의 테마나 모두 블라디미르 코스마 그만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음악들인데요. 장자크 베넥스 감독과 손잡은 영화 디바는 코스마를 신세대 영화음악가로 불리우게 한 대표적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디바, 즉 프리마돈나인 흑인 여가수와 그녀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보내는 우체국 직원, 주일의 사랑. 이처럼 영화 디바는 줄거리의 큰 기둥이 음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코스마는 이 영화가 무척 흥미로워 했다고 해요. 코스마는 영화 디바에서 두 곡을 선보입니다. 하나는 디바가 부르는 아리아, 라 왈인데요. 어느 오페라의 아리아에 못지않을 아주 아름다운 선율에다가 또 슬픈 분위기를 전달해주는 곡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디바와 쥐리 공원을 산책할 때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프렌치 사운드와 클래식을 멋지게 결합시킨 센티멘탈한 산책, 이 곡이죠. 이 곡은 쥐리와 디바의 사랑을 그저 통속적인 남녀의 사랑이 아닌 말 그대로 디바, 즉 여신과의 사랑처럼 묘사해서 경건한 아름다움까지 느끼게 합니다. 파리 음악대학에서 공부한 코스마의 고전적인 음악세계, 그것을 보여주는 영화 디바 가운데 듣겠습니다. 센티멘탈한 산책. 영화 디바 가운데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직접 피아노로 연주한 센티멘탈 산책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코스마는 이 디바로 세자르 영화제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바야흐로 그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작곡뿐만 아니라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 솜씨도 뛰어난 코스마는 영화음악 이외에도 TV 미니시리즈 음악을 많이 맡았습니다. 영상과 음악을 결합시켜서 작품성을 높이는 그의 재능이 이제 어디에서나 인정받게 된 거죠. 그가 작곡한 TV 시리즈 가운데 미셸 스트로거프에 나오는 나디아의 테마나 국내 TV에서도 방영됐던 화가의 딸 가운데 Only Love 그리고 더블린의 장미는 TV 영화음악의 수작으로 손꼽히고 있죠. 강원도 강릉 지변동에서 김진우 씨 그리고 역시 강원도 강릉 포담동에서 강설리 씨가 친구 혜진이랑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두 곡 연달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디아의 테마와 영화 더블린의 장미의 테마입니다. TV 영화 나디아의 테마와 더블린의 장미의 테마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유난히 이 두 곡이 우리 가슴에 와닿는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이 두 곡 모두 단조에다가 관악기와 현악기를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유난히 우리의 정서와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1984년 이제 블라디미르 코스마는 아주 특이한 작품의 음악을 맡아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합니다. 무언극에 가까울 정도로 대사가 없는 영화 르발 무도회입니다. 까예디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의 세계 영화 200선 여기서도 이미 소개된 작품이죠. 에토르 스콜라 감독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무도회의 장면과 음악만으로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잘 차려입은 남녀들이 어느 무도회에 모여듭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춤추는 이 남녀들의 모습은 파시스트가 정권을 잡고 있던 2차 대전 전으로 옮겨가서 젊은이들의 힘찬 무도회 장면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 무도회는 전쟁의 와중으로 흘러들어갔다가 또 전쟁이 끝난 뒤에는 미국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무도회로 옮겨갑니다. 음악과 무용을 통해서 전쟁 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 변천을 그려낸 이 영화로 에토르 스콜라 감독은 그의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이 영화로 블라디미르 코스마는 또다시 세자르 음악상의 영예를 안았고요. 이처럼 블라디미르 코스마는 세자르 음악상을 두 번이나 받음으로써 그가 평소 존경해오던 프란시스 레이와 미셸 르그랑의 뒤를 이을 영화음악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뒤에 은행터리와 아빠와 나 1편 또 까네 감독상을 수상했던 자크 리베트의 91년도 영화 말썽꾸러기 미녀 이런 영화들에서 음악을 맡아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인간적인 냄새와 서정미가 넘치는 선율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화음악가 블라디미르 코스마. 그는 그 누구보다도 프랑스적인 소리로 영화계를 이끌어가는 프랑스 영화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무도회 르발 중에서 트럼펫 솔로곡 들어봅니다. 르발. 영화 무도회 중에서 트럼펫 솔로곡 무도회였습니다. 영화인을 소개해드리는 매주 이 시간 중에서요. 영화 음악가를 소개해드리면 상당히 귀가 즐거워요. 오늘도 한 시간 내내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그 아름다운 음악들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시흥일동에서 강현수 양은 Your Eyes라는 곡이 어느 영화에 삽입된 곡인지 물어와 주셨는데 바로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음악을 맡은 라붐2의 주제가였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광주 북구 우남동의 장영숙 씨 그리고 인천 인화여고 1학년 8반 학생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인천 남구 도화일동의 윤미진 씨께 띄워드립니다.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라울과 크리스틴이 함께 부릅니다. All I Ask of You. 'Forget these wide-eyed fears. I'm here, nothing can harm you. My words will warm and calm you. Let me be your freedom. Let daylight dry your tears. I'm here, with you, beside you, to guard you and to guide you. Each night, each morning,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라울과 크리스틴의 노래 All I Ask of You.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저와 홍동식 프로듀서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모든 것은요. 오늘 편안한 시간 되셨냐는 거죠. 자, 편안한 밤 좋은 꿈 꾸십시오.